거 해. 더 높은 곳으로 날아가. 춤을 추자. 이 순간을 위해 끝없는 가능성 속으로 모두가 꿈꾸는 하늘 협곡 여기서 시작돼. 우리의 이야기 춤을 추자. 네.